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21일 박근혜 역도년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박근혜가 어떻게 하나 재판을 끌어 선거 기일을 3월 13일 뒤로 미루어 보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근혜가 한편으로는 구구의 단체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저러한 구실을 가져다 붙여 재판을 지연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산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박근혜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